그래서 그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잡은 게 그 키덜트인데요. 키덜트가 사실 뭐 사람들이 다들 그 좀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뭐 이렇게 오타쿠 뭐 덕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조금 그래도 덕후 기질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CEO들이나 뭐 높으신 분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 다 보면은 그 자기만의 그 내가 빠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1등 하겠다는 그런 강한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 이게 무슨 취미나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나 아니면 상품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하나에 빠져서 열심히 한다 그 하나에 빠져서 1등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가지면서 이 키덜트를 얘기했고 먼저 그 우리 저 행사 바로 시작 전에 그 광고를 좀 하나 하면 저희가 이제 또 이런 행사로 5월 19일 날 프리 컴퓨텍스라는 그 행사를 합니다. 이게 컴퓨텍스가 그 IT 쇼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이런 주관사하고 인텔 코리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눈 어떤 상품이 나왔고 어떤 상품이 트렌드고 지금 현재 기술이 어떤 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자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소규모 한 2, 30명의 소규모로 그 굉장히 무슨 다양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토론회도 될 수 있고 뭐 심지어 저는 지금 그 광화문배 미니카 대회를 한번 열어볼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광화문 주변의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좀 한 시간 동안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한번 보물찾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페이스북 생중계를 해서 경품을 딱 생중계에서 표현을 해주고 5분마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갖고 힌트를 주니까 사람들이 힌트를 찾다 보면서 그 을지로에 있는 은행원 한 분이 제가 있는 곳을 찾아서 경품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게 한 시간 동안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한 1500명 봤어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런 SNS를 통해서 그런 우리 지역 이런 광화문 인근 지역의 그런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다음 네, 그 오늘 행사는 이제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저 이제 오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려면 사실 제가 굉장히 이 매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저도 약간 키덜트족인데요. 그 피규어랑 뭐 다이캐스트 이런 거 많이 장난감을 많이 모으는데 그 오타쿠들의 SNS 그러니까 내가 내 작품 내가 갖고 있는 소장품들을 자랑할 수 있는 SNS가 있는데 지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지금 그 황재호 이제 개발자께서 이제 지빗을 이제 그러니까 키덜트 SN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빗을 개발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네오플에서 모바일 게임 팀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하신 개발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키덜트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실 거고 생각을 얘기해 주실 거고 그리고 뭐 여담으로 뭐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망의 경품 추첨을 하면서 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시작하시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황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박성호 기자님하고는 오늘 초면이에요. 그 중간에, 네. 같이 아는 분한테 근데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석에서 처음 뵙게 돼서 참 당혹스러운데요. 이따 자세한 얘기 좀 나누시죠. 저는 지금 제주도 살고 있고요. 아까 네오플 말씀하셨는데 네오플이 제주도로 이전을 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부랴부랴 지금 방송 10분 전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연결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맥에 있던 거를 PPT로 바꿔서 지금 방금 전에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팟캐스트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그냥 즉석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즉석에서 이것저것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일본에 살았고 넥슨에 입사해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중국 서비스를 맡았었고요. 그러다가 인연이 돼서 넥슨 아메리카로 가서 한 3년 일을 했고 돌아와서 창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네오플에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나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글로벌한 경험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덕후가 앞으로 지배를 하게 될 것 같다 였습니다. 네, 그게 오늘의 주제고요. 13일의 금요일에 걸맞는 굉장히 무서운 주제입니다. 네. 일단 저기 잠시만요. 네. 네, 다음 페이지를 네 덕후의 정의를 좀 하고 갈게요. 덕후는 그 제가 알기로는 누리앱이나 DC 인사이드 쪽에서 일본말 오타쿠를 한국어로 오덕후라고 변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를 떼어내고 덕후, 덕력, 덕심 이런 식으로 내려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이런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안녀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안경 여드름 돼지가 저분들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외모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주류 문화에 몰입하는 사람으로 덕후를 일단 정의를 할게요. 주류랑 비주류가 되게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 마블이나 DC가 주류냐 아니면 비주류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되게 애매해진 것 같고 근데 저 몰입이라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700만 명의 한 명이 11월을 보는 거라 그걸 보고 나서 마블 DC 유니버스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 정보를 찾아보시고 코믹스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류 쪽에 몰입하는 분들을 덕후로 정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덕후의 특징, 그러니까 오타쿠죠. 일본 오타쿠의 특징을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집 욕구, 뭐 공감하시겠지만 수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공감 욕구,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남하고 공감하고 싶어하고 자율 욕구. 자율 욕구는 그 예를 들어 아까 11월을 말씀드렸으니까 11월을 보고 나서 아 재밌다가 아니라 나름의 이제 철학을 덧붙이는 거예요. 저 장면은 왜 이랬었고 저랬었고 저거는 예전 거에 비교하면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고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게 덕후의 특징. 귀속 욕구. 덕후 중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안 가입한 사람 거의 없듯이 저거는 이제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표현 욕구. 그 덕후들이 활동적이진 않지만 표현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엄청나게 글을 발산을 합니다.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다음은 창작 욕구.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는 덕후분들은 팬픽이라고 하는 팬아트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동인지를 그린다든지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렇게 여섯 개를 오타쿠의 특징으로 꼽았더라고요. 네, 많이 공감가는 부분이고 자 보시면은 저기 왼쪽부터 보시면은 포켓몬 덕후 여성분인데 서양분 엄청나게 수집을 했죠. 저게 수집 욕구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동인지 문화 원래 있던 만화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네 새롭게 창작해서 뭐 판매도 하고 모임도 갖는 그런 동인지 문화. 그리고 덕후 페스티벌 코미콘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기 가면은 자기랑 비슷하게 이런 덕 문화를 좋아하고 또 코스프레 하고 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것도 한번 행사하면 10만 명이 넘는 오덕들이 한 번에 보입니다. 저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귀속 욕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밑에는 창작을 하시는 분들 레고로 레고도 좋아하시고 게임기도 좋아하셔서 레고 갖고 게임기를 만드시는 엄청난 능력자분들도 계세요. 네, 저런 분들 그 수집하고 2차 창작 뭐 그런 커뮤니티 참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덕력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혹시 디빗을 아시는 분이 좀 계시나요? 손을 들지 말까요? 네, 하여튼 나름 뭐 네 괜찮은 서비스인데 이거를 그냥 개발을 하게 됐어요. 넥슨 아메리카에 있다가 돌아와서 뭐 지인들하고 창업을 하기로 했고 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게임은 좀 식상하니까 새로운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에 들어가려면 가입 절차도 복잡하고 글을 올리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간소화해보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굉장히 수집품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이사하면서 다 버리신 기억이 있어서 버추얼로 이런 공간을 좀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소장품을 찍어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온라인상으로 그 장식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소셜로 반응도 하고 뭐 좋아요도 찍어주고 이런 SNS 활동을 하는 서비스예요. 네. 그리고 저는 게임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레벨업을 한다든지 도전 과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임 요소도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 초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TV에도 나갔었고 저 올라오는 아이템이 일반 사진이 아니라 개인의 레어 아이템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포스팅이 됐었고 뭐 상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뉴에라라든지 반다이 같은 큰 업체랑도 제휴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유저분들이 자체 정모도 진행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랑 경쟁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블로그랑 카페랑도 나름의 협력 모델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블로거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저희 서비스에 실어드리고 카페에서 그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의 작품을 저희 거에 올리는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저희 파워블로그로 유명한 아이돌 레인보우 지숙양이 저희 행사에서 쇼핑백을 받아가서 본인이 들어가는 걸 연출해서 저것도 한번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진 않았고요. 그냥 쇼핑백에 들어가셨어요. 하여튼 뭐 저런 활동을 통해서 나름의 자리를 잡아갔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익화에 저희가 좀 실패를 한 게 있어요. 저 부분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워낙 좀 색다르고 독특한 서비스다 보니까 인수 제한들이 좀 많았어요. 이거는 뭐 스타트업 얘기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인수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좀 많았고 뭐 대형 포탈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인수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게 사실 독이 든 성배 같은 거더라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니네가 와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에 되게 많이 휘둘리게 됐어요. 뭐 미디어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오프라인으로 뭐 샵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거에 좀 휘둘리다 보면서 방향을 못 잡았고 그러는 사이에 잔고는 비어갔었고 이게 참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겪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거를 잘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는 성장이 더뎠어요. 그 크고 있다랑 크다는 다르잖아요. 키덜트 시장은 크고 있는 시장은 맞아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크지는 않아요. 여전히 마이너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가 사실은 약간 예측을 못했던 건데 저희랑 같은 시기에 오픈했던 육아 서비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쪽은 업체들이 많잖아요. 뭐 육아 뭐였을까 뭐 기적이라든지 네, 유모차? 이런 데랑 제휴나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유저들을 모아오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근데 저희는 업체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보따리 장인이에요. 뭐,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가져와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랑 뭔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정판을 저희의 독점이 갖고 있다라든지, 조기 출시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을 줄 텐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키덜트 시장이 커지는 것보다 들어오는 업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 몇 년 사이에 시장이 커지면서 수익은 좀 악화되는 경향도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 발목을 잡았었고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서비스는 돌고 있어요. 지금 가서 받아오실 수 있고 여러 컬렉션을 볼 수 있지만 네, 저희 지금 운영은 좀 잠정 중단한 상태. 저걸 사진을 왜 찍으시죠? 네. 네, 아무튼 네, 네? 아, 네. 좀 네, 슬픈 일이지만 아무튼 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우선 좀 운영을 내려놨고요. 근데 저희가 저 몇 가지의 실수를 했다고 해서 덕후 시장이 희망이 없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덕후 시장은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고. 성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못한 겁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신세계에서 일렉트로마트라는 데를 최근에 열었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백화점이 참고로 없어요. 그 도민이 다 합해서 6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백화점은 100만 명 이상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백화점도 없는 곳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지만 아무튼 판교나 영등포 같은 데는 저게 들어왔고 저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빗의 오프라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피규어, 가전, 밀리터리, 자전거, 캠핑, RC 30, 40대 분들이 좋아하는 제품군을 와장창 포진을 해놨고 대표 캐릭터는 일렉트로맨이라고 마치 마블 DC 히어로 같은 캐릭터를 설정을 해서 네,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티덜트 상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신세계에서 이마트톱으로 키울 수 있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면 맞아요. 저 밑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고 코리아 매출인데요. 그 2005년도에는 200억이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는 1460억입니다. 거의 7배가 7, 8년 만에 뛰었어요. 그리고 롯데마트는 피규어 상품이 작년에 전년 대비 200%가 뛰었고 그리고 뭐 다른 옥션이라든지 지마켓 이런 데도 키덜트 관련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세계에서도 그런 데 주목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TV 쪽도 보시면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덕후가 TV에 나온다 하면은 일단은 화성인 바이러스예요.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그 전설의 오덕인 오덕페이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 캐릭터랑 결혼하신 분? 결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 저런 분들이 나와서 희화화가 되고 거의 광대 같은 역할을 했었죠.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 안여대 아까 안경 여드름 대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인물들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는 게릭디어라든지 능력자들 같은 TV 프로그램이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저기서는 덕후를 물론 이제 예능 프로니까 약간의 희화화는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웃기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분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 전문성으로 인정을 해주고 산업으로 다루고 하나의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 저랑 친한 이 그 뭐 수집가 분들이나 뭐 소위 얘기하는 키덜트 쪽 분들이랑 옛날부터 TV 쪽이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한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비단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은 이제 좀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남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조금 없어지는 게 있지만 해외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Geek is the new sexy. 오덕은 새로운 섹시다. 뭐 굳이 갖다 붙이면 예전에는 저쪽에서도 Geek이라 그러면은 안경 쓰고 삐쩍 마르고 가방 메고 다니고 이런 좀 후진 애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도 Geek이라면 Geek이죠. 그리고 일본의 게임 개발자인 코지마 히데오 같은 분들이 독특한 세계관과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한테 매료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점점 덕스럽게 변해가고 있고요. 우리 저기 바마 형님께서도 점점 나라가 덕화되고 있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스타트렉과 스타워즈에 꽤 덕후시기도 하고요. 저렇게 점차 전 세계적으로 약간 덕화되는 경향이 분명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유행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 잘 모르시는 일부 기자님들은 뭐 복고풍 유행이다 옛날 거에 좀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경제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회가 계속 개인화가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들 느끼실 거고 저 밑에 보시는 표는 2014년에 여가 활동을 조사한 건데요. 혼자서 보내는 비율이 57%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뭐를 의미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개인화된 사회거든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밥도 혼자 먹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덕후 발생하기가 되게 좋아요.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문화고 밥도 같이 먹고 취미도 공유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개인이 좋아하는 거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원피스를 좋아하면 원피스를 그냥 보면 되고요. 그죠? 마블을 공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상황이 돼가는 거. 이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몰입의 용이성. 요것도 되게 큰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뭐 대충 이제 나이대를 보니까 한 30대 전후라고 혹은 좀 더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 저희 어렸을 때는 뭔가 갖고 싶어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만화책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일본 가는 친구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신촌이나 어디 일대를 돌아서 구한다든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위키피디아, 유튜브 가면 솔직히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사고 싶다. 그러면 알리바바, 야후 옥션, 아마존, 이베이 가면 다 있어요. 못 사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단지 비쌀 뿐이에요, 레어템은. 그리고 물론 불법이지만 토렌트에 가면은 정말 희귀한 것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 또 아주 덕후 발생의 큰 좋은 요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좀 한국 쪽 얘기인데요. 인식의 전환. 일단 그, 뭐 이제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약간 덕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게임업계이기 때문에 저희 책상에 뭐가 올라가 있고 이런 거는 뭐 크게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얘도 금융권에서 자기 책상에 원피스 피규어를 올려놨다. 이러면은 바로 10터크로 낙인이 찍히죠. 근데 마블은 괜찮아요, 좀. 마블은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나루토 피규어를 사는 거랑, 아이언맨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거는 딱 듣기에도 약간 좀 볼 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저 히어로물이 극장가를 강탈하면서 저거는 해도 되는 덕질이 됐어요. 어느 정도? 저 밑에 보시는 표는 저 히어로물 관람인데요. 2005년 정도에 약 200만 명 정도였던 게 뒤로 갈수록 물론 저거는 이제 마블 DC에서 계속 힘을 주기 때문인데 2천만 명까지도 올라갔어요. 올해도 11월가 이미 700만 명을 돌파했고 저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일본도 오타쿠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까 초반에 이미지 그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드래곤볼하고 원피스가 국민 만화가 되면서 사실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원피스는 해도 돼요. 원피스는 해도 안 쪽팔리는 덕질이에요. 예를 들어 미소녀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그건 약간 이제 사람들이 멀리하지만 원피스 티셔츠는 괜찮아요. 그런 파괴적인 컨텐츠가 있으면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펜실샵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런 마블 히어로류는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사는 분들도 연령대나 성별이 많이 다양해진 거를 볼 수 있고 저런 것들이 안 쪽팔린 덕질 아이템이 등장을 한 게 굉장히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덕후가 그럼 늘어나면 좋은 거냐? 덕후가 늘어나면 희끼고모리가 많아져서 우리가 소통을 하지 않게 되고 개인의 취미만 몰두하는 좋지 않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오덕이 대량으로 증식을 하면 저분들은 2차원 컴플렉스라 그래서 3차원인 여성한테 전혀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림에만 매력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인류가 소멸되는 저런 설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저럴 일은 없고요. 앞으로는 덕후가 뭐 제가 서두에는 지배라는 좀 강한 말을 썼는데 덕후 기질을 가진 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은 전문성을 발현하는 채널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덕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동적이진 않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고 뭐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조금 활동적인 덕후인 축인데요. 저보다는 덕력이 상당히 높으시고 강하신 분도 절대 이런 자리에 안 나오세요. 절대 인간과 인간이 마주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방에서 수백만 명한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저거는 또 좋아해요. 되게 묘한 사람들이죠. 다 아시겠지만 대도서관이라는 저분은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게임 방송이라는 그냥 단지 게임을 하면서 혼자 떠들 뿐인데 연수익이 6, 7억 원 정도를 버세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친구는 퓨디파이라는 친구인데 역시 게임 방송하는 친구고 연수익이 130억이에요. 저 방송 광고 수익으로 엄청나죠? 단지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어딘가에 발산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제가 오늘 키덜트니까 저런 분들을 예로 들었지만 미용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도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수익을 하고, 그러니까 인기스타가 돼가고 있고, 네,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지빈 얘기하면서 수익화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돌지 않는 시장은 사실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꿈과 희망으로만 이루어지는 산업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키덜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아는 피규어가 좋으니까 피규어 수입을 해봐야지 해서 들어오셨다가 피를 쏟고 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돈이 돈다는 건 참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덕후를 큰 시장으로 볼 때 돈이 돌아요. 저게 앞으로 이제 저런 분들이 저런 사회를 리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덕후분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이에요. 저분들은 굉장히 글로벌한 사람들입니다. 저 밑에 보시면 양언니가 춘리 복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톰트루퍼가 사무라이 옷을 입고 있고, 저게 문화적으로 고립이 거의 안 되는 아주 좋은 컨텐츠들입니다. 서브컬처 컨텐츠라는 거는. 그리고 영어를 잘하던 일어를 못하던 간에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루리앱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 세계의 어떤 게임 사이트보다 루리앱이 제일 빨라요. 일본, 미국에서 실시간 뉴스를 다 갖다 긁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미국에서 뭔가 신작 발매 한정판이 떴다 그러면은 한 거의 15분 내로 전파가 돼요. 글로벌한, 네, 정보력.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저도 사실 아까 그 해외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런 문화를 잘 알고 있으면요. 해외 가서 얘기하기도 되게 편해요. 영어를 떠듬떠듬 하더라도, 뭐, 만약에 둘이 좋아하는 다크나이트를 최근에 봤다 그러면 얘기가 돼요. 저거는 굉장히 글로벌한 컨텐츠고 기본적으로, 물론 약간 일본이랑 미국이 나뉘긴 하지만, 저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문화가 점점 직구도 많아지고 개방이 되면 될수록 저런 분들이 두각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의 덕화 현상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도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한번 난리가 났었던 맥도날드 해피밀 사태. 사실 근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특이한 현상이었는데, 마리오 피규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거든요. 뭐 키덜트들이 가는데 가면. 근데 저게 유독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맥도날드의 파급력도 있겠고, 저거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봤는데 한국 사회는 남들하고 같이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덕질을 좋아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저 옆에 가운데 보시는 거는요, 루이비통 모델로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의 여주인공을 썼어요. 저거를 이벤트로 쓴 게 아닙니다. 저희 그 재고장은 고장은 아니지만 제주도에 가면 루이비통 매장에 저게 붙어 있어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저걸 모델로 써요. 저 게임 캐릭터를. 그리고 저기 월드워 제트. 저것도 사실 좀비가 그 아까 서브컬처 비주류 문화에 어떻게 보면 되게 대표적인 컨텐츠거든요. 주류로 편입을 안 하는 독특한 컨텐츠인데 저게 지금 워킹데드라든지 월드워 제트 등을 통해서 거의 주류 문화가 됐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 주류 쪽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소재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신선함을 찾고 있고, 근데 사실 비주류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있고, 덕후분들이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런 비주류가 주류를 편입하는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변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앞으로 덕질하는 분들이 입지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인의 취향이라는 거는 점차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는 뭐가 좋아하면은 다 전 국민이 좋아야 되고, 물론 이제 드라마나 이런 좀 예외도 있지만, 점차 개인 취향이 되게 중요한 사회가 돼갈 거고요. 두리뭉실한 75점보다는 50점이랑 100점을 받는, 받아서 평균이 75인 시대가 점점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게임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리뭉실하게 모든 사람한테 좋은 점수 받은 게임들이 성공을 잘 못해요. 오히려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싫어하지만 누군가한테는 100점을 받는, 혹시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몇 분. 네. 그 게임은 요새 게임, 되게 친절한 요새 게임하고 다르게 들어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계속 죽어요. 미친 듯이 죽고, 정말 피를 토할 때까지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걸 극복을 하는 게임인데요. 요새 트렌드랑은 되게 다르지만 요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덕심을 발휘했고 지금 그 회사에서 역대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 됐어요. 누군가한테 100점을 받는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갑작스럽지만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좀 남의 눈치를 덜 보고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되고 대신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고 전문성을 갖는 거. 그러면은 알아주는 시대가 됐고 수익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드릴까요? 아, 예. 저, 재미있었죠? 네. 네. 이게 확실히 이게 뭐 어디, 이렇게 딱딱한 것보다는 주제가 아주 정말 저 재미있고, 그리고 저는 오늘 좀 놀랐던 게 그 뭐랄까, 저도 그냥 오타쿠, 그리고 뭐 피규어 이런 모으는 거에만 재미있었지,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으로 그게 왜 이런 오타쿠가 발생을 하고, 앞으로 왜 이런 거에 대해,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걸 보면은 역시 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뭐냐 했고 재밌었던 거는 저는 아까 제 여담이지만은 화성인 바이러스가 예전에는 그 오타쿠가 출연한 방송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지만 하나 에피소드냐면 제가 예전에 허경영 씨가 감옥에서 출소한 뒤에 첫 인터뷰를 제가 했었는데요. 허경영 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토크쇼에 출연한다고 저 상암동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토크쇼요? 무슨 토크쇼입니까? 아 예, 저 화성인 바이러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데 능력자들 방송도 보지만은 저희 그러니까 방송뿐만 아니라 기사에 있어서도 뭐랄까 그 키덜트 기사가 굉장히 컨텐츠가 굉장히 클릭이 높습니다. 독자 가독성 높고. 그리고 더 이상 네이버 같이 저희가 PC 기반이 아니라 그런 페이스북에서 뉴스가 유통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키덜트 관련 기사는 굉장히 눈에 확 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홍보나 마케팅 쪽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그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요런 키덜트 관련된 성격이나 이런 걸 그 아이디어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도 일하는 데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제 그 질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질문 시간을 가지려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손을 들어주시면은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던져주세요. 네, 마이크. 누구신가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대리 선생님이세요. 네. 2014년에 저는 애니메이션 업체랑 같이 샌드에서 커미컨을 갔다 오셨어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실제로 제가 봤던 건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그런 소위 말하는 덕후들의 그 문화보다 더 그 거대한 규모에 놀랐는데 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양덕과 지금 어떻게 보면 오타쿠의 원조가 될 수 있는 일본 덕후와 네. 좀 더 문화적이나 산업적으로 어떤 향후의 차이가 있을지 현재의 차이는 무엇인지 네. 우리나라는 어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저는 사실 한국이 덕질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아까 코미콘 얘기하셨는데 미국에는 코미콘은 이제 양키 쪽 문화를 많이 다루고 또 애니메 엑스포라고 있어요. 거기는 일본 쪽 문화를 다뤄요. 이게 사실은 되게 구분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사실 구분 없이 굉장히 많이 즐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덕질하기는 정말 정말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여쭤보신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서양 분들은 훨씬 더 개방적이신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게임쇼를 하나 예를 들면은 도쿄 게임쇼를 가면은 서로 교류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코스프레를 하시는 분도 그냥 코스프레하고 서 있으면 누가 조용히 사진을 찍고 90도 인사하고 가고. 근데 양덕들은 예를 들면 제가 무슨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자기 티셔츠랑 바꾸자고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바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오픈마인드라서 뭐 어느 쪽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신에 일본 분들은 그 깊죠, 덕명이. 그리고 그 행사가 아니라 덕 쪽으로,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공감이 가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집이 좁잖아요. 그래서 컬렉션하기 사실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 쪽으로, 그러니까 책 같은 걸 엄청나게 파고드는 성향이 있고, 미국은 좀 뭐 자본주의 문화이기도 하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수집적으로 많이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아, 저 여기 저도 지금 저 지인이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네. 그 남편이 저 뭐냐 그 피규어 사는데 돈을 좀 많이 쓰더라고,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레고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네. 근데 이런 거를 말려야 할지 아니면 이. 룸사롱보다 낫지 않아요? 물론 룸사롱, 그렇죠. 돈 가지고 그걸 하면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네. 네. 아,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근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앞으로 갈수록 네. 덕질하기 좋은 사회라고 보셨는데 사실 식당 문제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접으시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수익을 내시려고 구상 중이신지 좀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계속 할 수 있고 이 덕질을 양성을 할 수 있는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아픈 얘기지만 이게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암을 팔아야겠다 싶어서 좀 봤는데요. 덕들이 참 나쁜 고객들이에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 만 원짜리 갖고 와서 2만 원에 팔면 사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인터넷을 뒤져서 야후 옥션에 가서 일본 아마존 미국 아마존 다 뒤져서 12,000원에 사요.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재밌는 거예요. 쟤보다 내가 더 싸게 샀다? 그거를 좋아해요. 왜냐면 나는 그만큼 정보력이 많다는 걸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되게 낮아요. 30% 이상 받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피규어 업체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은 만드는 거죠. 만들면은 뭐,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트토이 컬처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혹시 가신 분이 계시지 모르겠는데, 코엑스에서 한 거. 거기 가보고 저는 희망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요. 한국에서 만드시는 분들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사실 우리나라 키덜트 시장, 저희도 그렇고 지금 계신 분들이 어려운 거는 해외 거를 갖다가 팔기 때문이에요. 마블이나 이쪽은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많이 열어주고 우리나라에서 갖고 와서 IP를 입혀서 팔기도 하지만 그런 피규어나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와서 팔아야 되고 비싸게 안 사주고 그런 건데 지금은 한국에서 만드는 게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고 비싸게 팔아도 팔리고요. 쿨레인이라고 유명하신 피규어 아티스트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스티키 몬스터 랩 이 최근에 처음처럼 그 소주랑도 콜라보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수익이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이 돌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제가 궁금한 점은 왜 이 덕 하면은 남자부터 이미지가 떠오르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자의 뭐 마지막 사치는 뭐 의류, 뭐 가방, 뭐 그릇으로 귀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물론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그 덕질을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그 보편화돼서 아무래도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물론 또 여덕들이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덕력이 여자보다 남자에 집중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실은 저희 서비스라든지 저 스스로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덕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네. 그래서 이건 참 공부할 여지가 있는데 여덕분들한테 드는 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이건 물론 이제 공감하시는 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수집에 대해서 더 목을 매고 여자 여덕들은 생각보다 수집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공감을 하고 싶은 게 더 크고 수집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네. 돈이 돌지 않고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돌지 않으면 산업이 커지지 않고 그래서 여자 쪽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모르죠. 네, 그건 네. 그 저기 여덕분들은 수집보다는 확실히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낀다고 느꼈던 데는 코미걸드라고 혹시 행사 아시나요? 그 하계원 쪽에서 하는 거기에서는 뭔가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파시고 뭐 거기서 그 코스프레하고 막 한 거기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덕의 집합소입니다. 근데 거기도 약간 수집 목적보다는 되게 커뮤니케이션 목적이 훨씬 크다라고 많이 느껴졌었어요. 네. 저희 75% 남자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앱을. 그리고 접근성이 좋았었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5%를 잘 안 넘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미친 듯이 컬렉션 하신 분들은 많이 사실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수집 쪽을 말씀드린 건데. 네, 수집을 그렇게 안 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신에 공감은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좋아하시고. 아, 그 한 가지 좀 첨언 하자면 그 나중에 그 혹시 이렇게 가실 때 지빗 한번 검색해서 앱을 한번 다운 받아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뭐 키덜트라고 하지만 사실 키덜트라는 게 거의 모든 뭐 제품들이 다 내가 좋아하면 키덜트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보면은 뭐 피규어, 헤드폰, 프라모델, 뭐 초합금, 뭐 운동화도 될 수 있고 레고도 될 수 있고 뭐 자동차, 뭐 롤렉스 시계, 뭐 RC 만화책, 악기 음반, 뭐 노트북, 태블릿, 도서까지 뭐 모든 제품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새로운 게 있으면 카테고리도 추가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한 2만 개 컨텐츠가 네. 예, 컨텐츠가 한 2만 개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를 굉장히 초창기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거를 이런 것도 있어? 재밌네? 이런 뭐랄까 큐레이션 해주는 그러니까 제품을 한번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멍하니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네. 네, 방금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동민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생겼는데 네. 뭐 이제 구매력이나 어떤 소비력에 있어서 이제 뭐 간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보통 월 얼마 정도를 그분들이 지불을 하실 수 있는지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이 통계는 없겠지만 간으로라도 좀 궁금한데. 아, 이게 참 제가 있는 업계가 게임 업계라서 이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써요. 근데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쓰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까 저기 질문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술을 이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드세요. 왜냐면 술까지 먹기에는 용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와이프분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자, 건프라를 만든다 그럴 때 밖에서 안 만들잖아요. 그래도 집에 나름 있잖아요. 밖에 도는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오타쿠로서 한마디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독일 출장 갔다가 그 자동차 정밀 모형 다이캐스트를 한 300만 원 채 사왔어요. 그래서 거기 현지에 이게 하나당 크기가 한 요만한데 이게 들고 올 수가 없어서 현지 이민용 캐리어를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들고 왔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창고에 바로 방에 못 들어가고 창고로 바로 숨겨갖고 그렇게 했는데 뭐랄까 저도 제가 그런 성격일지 몰랐는데 이게 한번 꽂히니까 너무나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고 뭐 지금도 조금 뭐 지금은 이제 레고보다 이렇게 레고는 좀 이제 그만하고 저는 이제 우주선 이런 거를 좀 사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가격대가 더 올라가는 거야. 네. 그리고 좀 최근에는 이제 철도 모형을 좀 사고 철도 모형이 그러니까 덕의 궁극의 덕이 철도예요. 기차 모형이 뭐 이렇게 사이즈만 다르지만 막 150만 원이면 하나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중에 철도 모형을 보시면은 진짜 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지는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와이프한테 항상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야 이거 나중에 팔면 다 돈 두 배로 받는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한 3년 전에 샀던 그 저 자동차 다이캐스트가 있었거든요. 한정판으로 나온 거. 그거를 제가 한 18만 원 정도 조금 샀는데 한 6개월 전쯤에 그거를 80만 원에 팔았어요. 우와.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거 근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저도 좀 놀랐는데 그런 게 한정판 이런 게 돈이 되는구나, 재테크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뭐 질문 아 이 파란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SK텔레콤 백병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보통 스타트업들이 많이 네. 자본력 있는 업체에 인수를 하고 있고 처음부터 그런 걸 목적으로 스타트업을 만드는 이제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이제 인수를 원하는 그런 업체가 네. 스타트업에 이제 접근하려고 할 때. 네. 유명해야 될 거라든지 본적인 이제 마인드가 어때야 된다를 네. 창업자 입장에서 좀 설명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한 입장으로 막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근데 저희는 판단 기준이 물론 돈도 당연히 그렇고 헐값에 팔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시너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를 인수하겠다는 업체 중에서 아무런 플랫폼과 기반을 없이 그냥 인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돈은 좀 비싸게 불렀지만 물론 이제 와서는 조금 후회하긴 해요. 돈이라도 받을 걸.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업체랑 우리랑 붙었을 때 우리 서비스가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인수를 돈으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인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거는 우리끼리 서비스하면 한 만 명, 이만 명 할 거를 저기랑 붙으면 백만 명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생각했던 비전이나 꿈을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의 판단 기준이었고, 네. 뭐, 그 이상 뭐 자본이나 계약서 이런 부분은 좀 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시너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아,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기 중고나라에 계신 분이 한번 오셨는데요. 저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아. 중고나라에 그 막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뭐 키덜트 제품들도 많이 있죠. 저희가 하루에 올라오는 그 거래 게시글이요. 1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중고나라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없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뭐 잠깐 홍보를 해드리면 저희 공식 앱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좋아하시다가 다른 데서 복구하신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아, 근데 저희 파일이 부러지신 것까지 저희 이, 뭐, 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네. 먼저 보고 나왔는데, 혹시 그 덕후들은 상품 질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했죠.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에 쌓였던 시절에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처음에 디지털 때 중고거래를 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 중고나라 분이 계시면 저기는 이제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 보장이 안 되잖아요. 뭐 가품 사실 대만이나 중국 가면 정말 퀄리티 좋은 가품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받아서 퀄리티를 보장을 해주고 검토를 한 다음에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게을러서 안 했어요. 네, 그런 거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거 되게 중요시 하시거든요. 근데 가끔 저기 도색을 저희 중국 쪽에 사다 보니까 도색 미스가 원래부터 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그냥 제값 주고 샀는데 좋게 못 팔아요. 네. 참고로 뭐 팔려면 박스가 다 있어야 됩니다. 박스 네. 세핑이 있어야지. 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네. 저 또 다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아,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네마블 게임즈에 있는데, 아, 네. 네, 그 회사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요즘에 뭐 세븐나시나 모드네마블 이거 피규어 만들어서 좀 팔아보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황이. 네. 그러니까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왜 국내 콘텐츠는 유력 IP가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왜 덕질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 콘텐츠에만 집중하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콘텐츠를 만들 때 피규어를 다 영도에 두고 만들어요.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스폰서로 다 완곡체가 붙어 있고 기본적으로 완고가 나올 거를 전제로 하고 아마 만들기 시작하고 다 할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 건담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물품들의 퀄리티라든지 그 구현율이 좋을 수밖에 없고, 한국은 우선 그 피규어 만드시는 분한테 여쭤봤었는데요. 웹툰을 왜 피규어 안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웹툰은 피규어로 만들기가 너무 안 이쁘고 어렵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은 콘텐츠 수명이 되게 길어요. 그 혹시 드래곤볼 다시 시작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도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근육맨도 만화를 18년이 지나서 다시 연재를 시작을 했어요. 수명이 길기 때문에 뭔가 보관해서 손해본다는 느낌이 안 드는 부분. 근데 한국은 아까 세븐나이츠야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사실 오래 갖고 있기는 애매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갑이 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어깨 분을 뵈니까 반갑네요. 네. 저 오늘 그 일단 대답 감사드리고요. 저 그 중고나라에 오신 분은 이렇게 좀 명함 좀 들리셔서 저희 여기 있는 분들은 좀 사기 피해를 당하면은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희 뭐 중고나라에 오늘도 중고나라는 평화롭다를 좀 추천해 주시고. 저 일단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드디어 그러면 잠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정리하는 멘트. 네, 네. 되게 궁금한 게 있었네요. 네. 저도 저 경품 네? 후보가 되나요? 네, 아 그래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 네. 당연하죠. 제가 저 뭐냐 하고 저 경품 해서 하겠습니다. 네. 저 뭐냐. 자 다들 그 종이 받고 계시죠? 아 없으세요? 저는 지금 경품 오늘 어떻게 좀 재미 있으셨나요? 네. 네. 그래도 좀 정말 다행입니다. 많이 안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명함을 안 갖고 왔어요. 한 개밖에. 그래서, 저기, 네. 일단,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분들은 제가 명함을 주시면은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덕질 열심히 하시고 멋있는 덕후가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